HUBS. (오늘 미술 한입)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평소에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좋아한다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밌게 한입 먹어보는 오늘 미술 한입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미술처럼 추상적이고 심오한 것들을 멀리하고 쉽고 명확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미술 한입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먹어볼 네 번째 미술 작품은 근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외국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먹어볼 작품도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오필리아만큼이나 뛰어난 은유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필리아를 소개하면서 K-POP 걸그룹 레드벨벳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 알고 보면 오필리아를 오마주한 컨셉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실 Feel My Rhythm은 오필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다룰 작품인 근혜 또한 오마주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 겨울왕국에서 안나가 성문을 개방하는 날에 설렘을 담아 부른 노래인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에서도 근혜를 오마주해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의 그림일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근혜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풍성한 초록의 숲속, 분홍빛 옷자락을 흩날리며 경쾌하게 근혜를 타는 여인. 화면 중앙의 선명한 분홍색이 주위의 짙은 녹색과 대비되어 시선을 끌죠. 한떨기 꽃송이처럼 펼쳐진 레이스 치마와 장난스레 벗어던진 신발. 전원 속 여유를 즐기는 듯한 여인의 미소가 그림의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시선을 여인에게서 돌리면 그림 속 숨겨진 등장인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누워있는 젊은 청년과 어두운 그늘 아래 여인의 근혜를 밀어주고 있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 그리고 비밀스러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동상까지. 아름다운 그림 속 숨겨진 다양한 인물들.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18세기, 화려함이 특징인 로코코 회화의 대가로 불리는 프라고나르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오늘의 작품, 근혜는 그림 구석구석에 여러 상징물들을 감춰놓았는데요.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이 그려졌던 배경을 알아봐야겠죠. 프라고나르가 그림을 그리던 당시 유럽 사회에선 정략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흔했죠. 하지만 1761년 루소의 소설 누벨 엘로이즈가 이 시대를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이 책은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인해 결혼할 수 없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출판과 동시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책이 담고 있는 자유연애에 대한 열망은 당시 자유를 꿈꾸던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독자들은 원치 않던 결혼과 지켜야 할 미덕 속에서 갈등하던 여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했고 그들에게 씌워진 인습의 굴레에서 감정적인 해방을 느꼈던 것이죠. 이 열기는 미술계로도 전파되어 실제로 당시 자유연애 풍조를 담아낸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프라고나르는 그의 다른 작품 추억에서 누벨 엘로이즈의 주인공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연인을 그리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네는 이러한 프라고나르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다름 아닌 삼각관계라는 도발적인 소재를 통해서죠.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의 화려한 치맛자락 아래에는 귀족으로 보이는 늘씬한 젊은 남성이 여인의 발에 스칠 것처럼 가까이에서 시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여인의 애인입니다. 그의 가슴에 꽂혀있는 분홍색 꽃은 여인의 드레스색과 일치하고 여인의 가슴에 꽂혀있는 하늘색 꽃은 남자의 우도색과 일치하죠. 사랑스러운 연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화색이 넘치고 몹시 상기되어 있는 그의 표정에서 그들이 매우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남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녀의 남편입니다. 밝은 빛 속에 있는 두 남녀와 달리 나무 기둥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이는 남편은 아내와 청년이 비밀 연애를 하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한 미소로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인 거대한 나무둥지 옆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그의 어린 아내를 몹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네는 이처럼 당시의 전형적인 삼각관계를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그네는 이쪽 저쪽을 변덕스레 오가며 밀고 당기는 사랑 노름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불륜을 상징하는 은유적 매개체였죠. 그의 앞쪽으로는 사랑과 욕망의 신 큐피트 동상이 보이는데요. 이 은밀한 연애 사건을 높이서 지켜보며 마치 이를 눈감아주듯 지그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요. 그들의 관계가 침묵이 요구되는 비밀스러운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관객들까지도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성이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 분홍빛 구두가 날아가 맨발이 드러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구두를 신지 않은 여성의 맨발은 곧 알몸을 상징했기 때문에 여인이 신발을 휙 던진 것은 의도된 바가 명확했죠. 마지막으로 여인의 남편 곁에 있는 강아지를 한번 볼까요? 강아지는 유럽 미술에서 정절과 신의를 상징하는 매개체였는데요. 신혼부부 사이에 그려지거나 초상화의 인물과 함께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강아지는 울상을 짓고 있죠. 믿음을 저버리는 잘못된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에게 이를 경고하려는 듯 보이네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양식의 선두주자로 불렸습니다. 로코코 양식은 당시의 귀족 계급만큼이나 사치스러운 경향을 보인 동시에 우아한 감각을 뽐내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 그림을 통해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네는 당시 만연했던 사치 풍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귀족들의 경박한 삶의 모습이 그림 전면에 드러나죠.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은 왕실과 귀족의 향락을 참다 못해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프라고나르는 이를 계기로 모든 것을 잃고 잊혀진 작가가 되어 궁핍한 말년을 보냈다고 하죠. 한순간에 그네는 프랑스 혁명 이전 구체제의 산물로 전락하였고 사치라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그 솔직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관념과 형식의 틀을 벗고 사랑의 즐거움을 추구한 이 그림. 오늘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의 아름다움과 유쾌함을 통해 잠시 일상을 벗어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미술 먹거리를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큐레이터 김준형,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